또 뭘 하며 하루를 보냈니? 날 보지 않고 전화조차 하지 않고 지냈던 적 없잖아. 만난 날부터 난 오늘 참 힘들었어. 널 부르지 못해서